동화 한국어 버전. 부처와 거지. 옛날 옛날에 집이 없던 한 남자는 언제나 음식을 구걸하고 다녔어요. 그는 매일 자신의 음식이 조금씩 사라지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죠. 그러던 어느 날 여태 자신의 음식을 훔쳐먹던 쥐를 잡게 되었어요. 잡았다, 요놈. 왜 자꾸 내 음식을 훔쳐먹는 거야? 나는 노숙자라고. 저기 가서 돈 많은 사람 음식이나 훔쳐. 그 사람들은 눈치도 못 챌 테니까. 당신의 음식을 훔치는 게 제 운명인걸요. 뭐? 무슨 말이야? 왜냐하면 당신은 오직 8개의 물건만을 소유해야 하는 운명을 타고났거든요. 당신이 아무리 구걸해봐도, 아무리 열심히 모아도 당신은 오직 8개만 소유하게 될 거예요. 거지는 큰 충격을 받고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어느 누가 그런 운명을 원하겠어요. 왜 그게 내 운명이라는 거야? 그것까진 몰라요. 궁금하면 부처님에게 물어보세요. 부처님은 알지도 모르죠. 그 말을 들은 거지는 부처를 찾아 먼 길을 떠났어요. 온종일 돌아다니던 그는 해가 질 무렵 어느 부유한 가족의 저택에 다다랐죠. 피곤하고 졸렸던 거지는 그곳에서 하룻밤을 보내기로 했어요. 그는 대문 앞으로 가 문을 두드렸죠. 안녕하세요. 날이 어둡고 길도 잘 몰라서 그러는데 댁에서 하룻밤만 재워주실 수 있나요? 그러죠. 들어오세요. 자신의 집으로 들어온 거지에게 남자가 물었어요. 젊은이, 왜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돌아다니고 있었던 겐가? 부처님께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서요. 부처를 만나러 가는 길이었어요. 바로 그때 다가오던 부인이 이 소식을 듣게 됐죠. 부처님에게 저희 질문도 하나 전달해 주시겠어요? 그럼요. 대신해서 여쭤봐 드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걸 여쭤보고 싶으세요? 저희에게 말을 하지 못하는 16살짜리 딸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아이가 말을 할 수 있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물어보고 싶네요. 다음날 아침이 되자 거지는 집주인에게 감사 인사를 드리며 부인의 질문을 부처님에게 꼭 전하겠다고 약속했어요. 안녕히 계세요. 계속해서 여정을 이어가던 그는 눈앞에 펼쳐진 거대한 산맥을 마주하게 되었어요. 이런, 이 산을 어떻게 넘는담? 열심히 산을 올라가던 그는 우연히 마법사를 만났어요. 마법사님, 산을 건너게 도와주실 수 있나요? 올라타게나. 거지는 마법사의 지팡이에 올라타 마법사의 뒷자리에 앉았죠. 마법사는 기다란 지팡이에 자신과 젊은이를 태우고는 그 거대한 산맥을 가로질러 날아갔어요. 지팡이를 타고 한참을 날아가던 도중 마법사가 그에게 물었어요. 어디로 가는 길인가? 왜 이 산을 넘어가야겠다고 생각한 거지? 저의 운명에 관해 부처님께 여쭤볼 것이 있어 만나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렇단 말이지. 그렇다면 부처에게 내 질문도 하나 전해줄 수 있겠나? 나는 지금까지 몇천 년 동안 천국에 가려고 노력했고 내가 배운 바에 따르면 나는 이미 천국에 가고도 남았어야 한다네. 제발 부처에게 가서 내가 천국에 가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물어봐 주겠나? 당연하죠. 제가 대신 물어봐 드리도록 할게요. 계속해서 여정을 이어나가던 그는 마지막 장애물을 만나게 되었어요. 이번에는 도저히 건널 수 없는 강이었죠. 이런, 물살도 거세고 깊은 강을 어떻게 건넌담? 운 좋게도 거지는 자신을 태워주겠다고 나서는 거대한 거북이를 만났어요. 함께 강을 건너던 도중 거북이가 물었어요. 어디로 가는 길이시죠? 정해진 저의 운명에 관해 부처님께 여쭤볼 것이 있어 만나러 가는 길이에요. 그러면 제 질문도 같이 여쭤봐 주실래요? 당연하죠. 질문이 뭔데요? 저는 자그마치 500년 동안이나 용이 되려고 노력해왔고 제가 배운 바에 따르면 저는 용이 되어 있었어야 해요. 지금쯤은요. 제발 부처님께 가서 어떻게 하면 용이 될 수 있는지 물어봐 주실래요? 강을 건너게 도와주셔서 정말 여러모로 고마워요. 별 말씀을요. 제 질문만 잊지 말아주세요. 그럼요, 당연하죠. 반드시 부처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거지는 다시 부처님을 만나기 위한 여정을 시작했어요. 그리고 마침내 부처가 있는 장소에 도착했죠. 거지는 드디어 수도원을 눈앞에 두고 숨을 크게 들이쉬었어요. 드디어 왔구나. 마침내 위대하신 부처님을 만나는 거야. 거지는 마음을 다 잡고 들어갔죠. 힘차고 상기된 모습으로요. 자신과 다른 이들의 질문을 마음속으로 정리했죠. 안으로 들어선 거지는 부처님께 인사를 드리며 말했어요. 부디 제 소원을 들어주십시오, 부처님. 저는 부처님께 질문을 드리기 위해서 아주 먼 길을 떠나왔습니다. 들어주시겠어요? 그럼 물론이지. 하지만 오직 세 가지 질문에만 답해주도록 하마. 딱 세 가지 질문만. 거지는 깜짝 놀랐어요. 네 가지 질문이 있었으니까요. 질문이 네 개인데 어떻게 해야 하죠? 그는 신중하게 생각했어요. 먼저 거북이를 떠올렸죠. 거북이는 용이 되기 위해서 자그마치 500년 동안이나 노력했다는 것도요. 불쌍하여라. 그 깊은 강에서 여태 혼자 얼마나 힘겹게 살아왔던 걸까? 다음으로는 천국에 가기 위해 깊은 산 속에서 천년 동안이나 노력하고 있는 마법사를 떠올렸어요. 천년이라니 나는 상상도 못할 거야. 이제 충분히 천국에 가실만 하지. 마지막으로 그는 어린 소녀를 떠올렸어요. 남은 평생을 말을 못하는 채로 살아가야만 한다는 걸요. 말할 수 없는 삶이라니 잔인하군. 그리고 그는 자신을 돌아보았죠. 저는 그냥 집이 없는 거지일 뿐이고 이대로 마을로 돌아가서 계속 구걸을 하면 될 거예요. 이제 익숙하기도 하고 달라질 것도 없죠. 하지만 그들은 답을 얻기만 하면 모든 게 다 바뀔 거예요. 그렇게 다른 사람들의 고민을 되새겨보고 나니 갑자기 자신의 문제는 너무나 사소해 보였어요. 그는 자신보다 거북이, 마법사, 그리고 어린 소녀를 생각해 전부 그들의 질문을 물어보기로 결심했어요. 그리고 부처님은 약속대로 답을 들려주었죠. 거북이는 자신의 등껍질을 버릴 의지가 없는 것 같구나. 앞으로도 그가 등껍질의 편안함을 버리지 못하고 안주한다면 그는 절대 용이 될 수 없다네. 어떻게 그런 생각을... 마법사는 어디든 지팡이를 들고 다니면서 절대 내려놓질 않는군. 그것이 천국으로 가는 발목을 붙잡고 있는 걸세. 그렇게 전달할게요. 그러면 어린 소녀는요? 어린 소녀는 영혼의 단짝을 만나게 된다면 말을 하게 될 수 있을 걸세. 감사합니다, 위대하신 부처님. 부처는 그를 향해 미소 지었어요. 거지는 부처님께 인사를 드리고는 다시 먼 귀갓길에 올랐어요. 먼저 거북이를 다시 만났죠. 물어보셨나요? 네. 그 등껍질을 버리시기만 하면 돼요. 그럼 자연스레 용이 되실 거예요. 거북이는 곧장 등껍질을 벗었고 그의 등껍질 안에서는 바다 깊숙이에서 나오는 아주 진귀한 진주들이 나왔어요. 거북이는 진주를 거지에게 주었죠. 여기 이거 가지세요. 감사의 표시입니다. 저는 이제 용이 되었으니 더 이상 이런 것은 필요 없어요. 도와주셔서 고마워요. 그리고는 하늘로 날아갔죠. 이어서 산으로 간 거지는 꼭대기에서 마법사를 만났어요. 가지고 계신 지팡이를 내놓기만 하면 바로 천국으로 가실 수 있을 거예요. 그게 정말인가? 부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거지의 말을 들은 마법사는 지팡이를 거지에게 넘겨주고 감사 인사를 전하며 곧장 천국으로 올라갔어요. 잘 있게 젊은이! 잘 지내시게! 이제 거지에게는 거북이가 준 부유함과 마법사가 준 전능함이 있었어요. 그리고 마침내 숙소를 제공해줬던 가족을 찾아갔죠. 다시 돌아온 그를 본 가족들은 기뻐하며 답변을 기다렸어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길 대개 따님은 영혼의 단짝을 만나면 말을 하게 될 수 있을 거래요. 그리고 바로 그때 소녀가 계단에서 내려와 그에게 말했어요. 어라? 저번 주에 여기 왔었던 그분 아니세요? 어린 소녀와 부모님은 깜짝 놀랐어요. 그들은 거지를 바라보았죠. 그가 소녀의 영혼의 단짝이었던 거죠. 부모님은 그들을 결혼시키고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그러니 명심하세요. 이 세상에 베푼 선행은 모두 돌아오기 마련이란 걸요.